와다 김영남 와 황병서 와 박봉주 와 최룡해 와 가이루홈 민키발 마솔리나를 헤스 와 다울라 월제시 와 누와블 무샤리쿠나 피 다우라티 라비야 리 마즈르스 샤빌 아울라 살리스 아시라 살라타 주후르 와 바카티하 아마마 팀살라이 사이미 라딘 김일성 월카지 라딘 김정일 알 문타세바니 알라탈라티 만수 와 살라무 알레히마 비아답 야마사니 원이 주린 아슬라사